We are in the dark. 법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어딜 향하나.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토파보는 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이 법의 공백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지만 종종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사회적인 배경, 더불어 법안이 빚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은 2020년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개정을 거쳐 지난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의 정확한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재구에 대한 법률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요지는 바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할 수 있게 되었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및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에 의해 고통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인 언론사들에게 일반 서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다수 국민의 손해배상 문제를 포괄하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을 그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사실상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25일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어딜 향하나 한 줄기 빛이 나에게네. 이번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판단의 기준점은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권과 보수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존 법률이 언론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제한 처벌하고 있다면 추가 규제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언론 시민단체 다수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논리도 위헌성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에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여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당이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와 조작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초기 의혹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도 후 이해관계자가 허위 조작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언론은 그때마다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결국 이런 위험성은 언론 기능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거들이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첫 회를 연 8인 협의체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4명과 반대하는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26일까지 활동하며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활동이 끝난 직후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오늘 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언론중재법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청원, 언론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일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BS